전승절이 즈음해서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에 유기항, 배병욱, 김춘길 열사들의 유해가 새로 안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제 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조국보위 성전에서 무비의 대종적 용기를 발휘한 영웅들입니다. 함성필을 비롯한 15명 열사들의 아내들도 남편들과 함께 안치되었습니다.